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숲 속 너무 깊이 와버렸네 거친 숨소리 늑대들이 우르대 모두가 위험할 때쯤 다른 우리 놀래대네 지쳐 포기하게끔 저기 앞에 보여 게이트 꼭대기 위에서 기다려 웨니 캐슬 라이스 on a hilltop 캐슬 라이스 on a hilltop 밤에 왕비와 나 지칠 때까지 뭘 그리 조심해 온몸을 굽어대 오늘은 놀아도 돼 미칠 때까지 모두들 다같이 손 올려 착착 시작해 멈추지 못하게 꽉꽉 2시의 시간이 멈춰서 그래도 우리들 기분은 계속 될까 yeah. We're going to see my guy Never get curious why 멈추자 그대가 멈추자 나보다 미치만 눈앞에 보이네 my god We're going to see my guy 이젠 끝나려 하지 시간 멈춘 걸 보니 우릴 봐 지금 오니 천천히 굳어가지 내 몸에 영혼이 빠져나가 이걸 느끼고 나 빠져나가려 해도 내 몸이 듣질 않아 이제는 나 다시 돌아갈래 이제는 나 다시 돌아갈래 I'm going I'm still turbo free And cancer I don't want to live I have to live I have to last one We're going to see my night Never get curious why 멈추자 그대의 멈추자 나보다 믿지 마 눈앞에 보이네 my god We're going to see my night Never get curious why 멈추자 그대의 멈추자 나보다 믿지 마